있지. 그 옛날에 살던지 다시 한번 가고 싶고 추억 속에 하얀지 시절 지금은 모두 다 가라고 추억만이 남았네 굳게 다짜져 있는 낡은 저물 속에는 사랑만이 가득히 내가 살던 하얀 집 그 옛날에 살던 집 다시 한번 갖고 싶은 추억 속의 하얀 집 굳게 닫혀져 있는 낡은 저문 속에는 사랑만이 가득히 즐거웠던 그 시절 내가 살던 하얀 집 그 옛날에 살던 집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추억 속의 하얀 집 내가 살던 하얀 집 그 옛날에 살던 집 다시 한번 갖고 싶어 disappear. What became of yesteryear?